너도 빠져가 yeah, yeah. 너의 몸짓에 난 취해가 yeah, yeah. 쓰지 말어 지금 이대로 아름답게 너를 멈춰버렸으면 baby are you down 마지막